볼 수 있을까? 이렇게 너의 집까지 오고만 거야. 넌 나를 떠나도 매일 널 발에 닿은 습관 눈물로 남아서 소리 없이 끊는 전화를 몸서리치게 내 모습 더욱 그리워. 너의 그 따뜻한 목소리 이젠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 추억만이 남아 있겠죠. 너무 너무 있어야지 장미야 내려라 밤을 새워 내려라 그래도 너만은 잊을 수 밤새우러대고 밤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무언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디 갔나. 아하 아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나는 사랑이 무언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디 갔나. 아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잠기면 무엇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아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을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아른거리 바퀴가 대답하려나.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저간 여인아 그리워서 그리워서 불러보는 내리아 그리워서 그리워서 불러보는 내리아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흘리처럼 우린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행여나 돌아서서 우린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화초에 꿈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화초의 뜻을 아오 행여나 돌아서서 우린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화초에 꿈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화초의 뜻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화초의 뜻을 아오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냈나. 눈물 흐르며 떠나버린

얘기하며 웃네. 지난 일을 얘기하며 웃네. 지난 일을 얘기하며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별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속삭여줘요.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 건 너 있는 추억 때문이었지. 어느새 난 너의 짐이 되어 있었던 거야. 다시 우연히도 만나지 마라. 가슴에서 죽어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리움, 내 지친 이 가슴 속을 누가 위로해줄까. 혼자만의 사랑으로 남은 나, 추억은 이쯤에서 접어야만 하는 거야. 아픔은 혼자만의 몫인걸. 아픔은 이젠 모두 지난 강에 떠나보내야 하는 너를 위로한 채 돌아선 거야. 주체할 수 없었던 눈물의 끝을 감추면서 내 지친 이 가슴 속을 누가 위로해줄까. 혼자만의 사랑으로 남은 나, 추억은 이쯤에서 접어야만 하는 거야. 아픔은 혼자만의 몫인 걸. 아픔은 가슴에서 죽어갈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위로해줄까. 혼자만의 사랑으로 남은 나, 추억은 이쯤에서 접어야만 하는 거야. 누구의 가슴으로 기대어 살까. 아픔은 혼자만의 몫인걸. 아픔 나는 떠나야 해. 나를 떠나간 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떠날 순 없지만 다시 돌아온단 말 없이 참아 지난 일인 걸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